조선민주주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이 미국에서 우리에 대한 정밀 공습 작전 계획을 작성하는 노름이 벌어진 것과 관련하여 6월 1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한 대답이 6월 28일 유엔 총회 및 안보리 사례 공식 문건 A70-957-S-2016-549호로 배포됐습니다. 또한 6월 19일부 조선민주주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 날강도 미국에 가증되는 핵위협 공간은 정의의 무자비한 핵보복 대응을 유발시킬 것이다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노린 미국의 무력 증강 책동이 계속 노골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6월 16일부 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식 문건 S-2016-558호로 각각 배포됐습니다.